이제 눈물 그쳐 나를 봐요. 우는 그대 낯설어 보여. 내게 이 모습조차 더 남지 보지 않도록 그냥 고개 돌려요. 그저 미안한 마음뿐이죠. 그댈 위해 해줄 게 없어. 모두 이해할게요. 그댈 아끼는 마음 그분들도 같을 거란 걸. 한참 동안은 비틀거려줘. 어, 그댈 사랑했던 그만큼 so weary.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me,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.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.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.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.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Thank you. 보지 못했던 그 Falling down, falling down. 걱정 맞아 맹정한 과정 오늘은 친구 실패도 괜찮다는 거짓말 자신감 넘치는 척하지만 솔직히 겁나 잘할 수 있을까 날 수 있을까 달 수 있을까 자신을 믿고 간절히 빌어 밤하늘에 빛나는 별보다 빛나는 별 될 수 있게 우리가 그리는 이 멋진 꿈들이 많은 이들이 느낄 수 있게 Yes we can fly to the sky 그래서 오늘도 dream high High High High I'm not